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하얀 목련이 진다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